Copyright 50 languages. دورة لغوية سمعية تتضمن عددا واسعا من اللغات. واحد. هانا. هانا. الأشخاص. سارامدل. سارامدل. أنا. جو. جو. أنا وأنت. جو وتانشين. جو وتانشين. نحن الاثنان. أوري دول دا. أوري دول دا. هو. كو. 그 هو وهي 그와 그녀 그와 그녀 كلاهما كلتاهما 그들 둘 다 그들 둘 다 الرجل 남자 남자 الامرأة المرأة 여자 여자 الطفل الولد 아이 아이 العائلة 가족 가족 عائلتي 저의 가족 저의 가족. 아일티 호나. 저의 가족이 여기 있어요. 저의 가족이 여기 있어요. 아나 호나.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안타 호나. 당신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هو هنا وهي أيضا. 그는 여기 있고 그녀는 여기 있어요. 그는 여기 있고 그녀는 여기 있어요. 나흐누 호나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안툼 호나 안툰나 호나 당신들은 여기 있어요. 당신들은 여기 있어요. 제미우훔 호나 그들은 모두 여기 있어요. 그들은 모두 여기 있어요.